New words and expressions. Nouns. 거스름돈. 거스름돈. 계산서. 계산서. 고기. 고기. 고추장. 고추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국수. 국수. 냉면. 냉면. 냉수. 냉수. 된장찌개. 된장찌개. 반찬. 반찬. 비빔밥. 비빔밥. 사거리. 사거리. 산. 산. 소금. 소금. 술. 술. 식사. 식사. 아이. 아이. 유자차. 유자차. 육개장. 육개장. 육교. 육교. 음료수. 음료수. 음식점. 음식점. 자리. 자리. 제14과. 제14과. 종업원. 종업원. 한식집. 한식집. 해장국. 해장국. Proper nouns. 스타워즈. 스타워즈. 아프리카. 아프리카. 유럽. 유럽. Loan words. 넥타이. 넥타이. 라면. 라면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메뉴 메뉴 볼링 볼링 사이다 사이다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카운터 카운터 펜 펜 verbs 가지고 가다 가지고 가다 가지고 다니다 가지고 다니다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다 가지고 오다 갈아입다 갈아입다 갈아타다 갈아타다 갖고 가다 갖고 가다 갖고 다니다 갖고 다니다 갖고 오다 갖고 오다 갖다 놓다 갖다 놓다 갖다 드릴까요? 갖다 드릴까요? 갖다 드리다 갖다 드리다 갖다 주세요 갖다 주세요 갖다 주다 갖다 주다 걸어다니다 걸어다니다 걸어오다 걸어오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오다 나오다 내려오다 내려오다 냈습니다. 냈습니다. 내다. 내다. 놓다. 놓다. 놓아주세요. 놓아주세요. 놓아주다 놓아주다 돌려드리다 돌려드리다 돌려주다 돌려주다 물어보다 물어보다 사가다 사가다 사오다. 세우다. 시켰습니다. 시키다. 싫어하기. 싫어하다. 안 와요. 안 타. 알아보다. 올라오다. 입고 가다. 입고 다니다. 입고 오다. 잘라드릴까요? 잘라드리다. 타고 다니다. 타고 오다. 태워 주셔서. 태워 주다. Adjectives. 뜨거운. 뜨겁다. 매운. 맵다. 슬픈. 슬프다. 신. 쉬다. 연하고. 연하다. Adverbs. 더. 덜. 어서. 이쪽으로. 전부. 참. Conjunction.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